조용히 혼자서 앉아 있었죠. 가더니 졸립게 늘어져 멀리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리는 한가한 대낮이었죠. 그러나 빠르지는 않았죠. 그 옛날 숲속을 거닐던 한낮 그 시간이 오늘도 흐르고 있네. 시간이 오늘도 흐르고